배가 고픈데 밥은 먹기 싫었네. 잠은 계속 모자란데 내 눈은 안 시려해. 사랑은 받길 원해. 연애는 가끔 귀찮아했지만 옆에 누가 있을 때 난 좀 괜찮았대. 살아갈수록 나도 나를 잘 모르겠네. 진짜 무의미하다 느끼면 내 목을 조르게 돼.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진 알게 돼. 그들 속에 섞이면 너의 하루의 끝에 내가 뭐라고 적히든 냄새도 크기도 다른 마음의 모양. 비슷한 문제 갖고 사는 서로가 하는데 뭐야. 벌써 취하게 내 각자의 페로몬에 오기 전까지 고민은 꺼낼 필요 없네. 힘든 얘기도 굳이 안 해. 다들 얼굴이 말해. 아무도 시간은 묻지 않네. 할 말이 줄지 않게 12시 안에 간다던 넌 택시 앱을 켜두기만 해. 괜히 물이 말래도 궁디 I'd be so gratified if we can be together 함께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면 시간을 앞뒤로 막 왔다 갔다 옮겨다니면 돌아다니겠지 겁 없이 hey, hey. 어차피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외로워질. 우리 사랑을 하고 있다 해도 외로운 그 기분이 영원히 계속될 걸 알게. 언제나 지금이 모두에게 최고의 순간. 미친 듯이 좋은 날씨에 야외 자린 꽉 찼고 그래도 아쉬울 것 없이 우린 창가 쪽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 같은 표정 찾고 있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위로받고 싶어. 나를 만나는 시간만큼은 다 행복하게 바래. 우울한 티 안 내려고 너가 유독 말이 많네. 누가 성공하고 말고 우린 내일도 모르잖아. 갑자기 진지지는 타이밍엔 아 오줄 마려 멀쩡한 발걸음은 귀가 본능을 부추겨. 야 천천히 들가 잠깐 여기 들려서 목 축여. 다 같이 웃는 자리야 시시콜콜한 얘기들로 와 봄에 나랑 너도 이 만남에 금방 재미 들려. I'd be so gratified if we can be together 함께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면 시간을 앞뒤로 막 왔다 갔다 옮겨다니면 돌아다니겠지 겁 없이 hey, hey. Yeah, I love this atmosphere. 서로에게 했던 실수도 이해돼. Yeah, 내가 바라던 모습이야. 나가자 바람 쐴게 자리도 옮기게. 귀가 뽕뜨 놈의 귀가 뽕뜨. 오늘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날씨가 좋대 소나기가 없대. 아직 나랑 너는 집에 갈래지가 없지. I'd be so gratified if we can be together 함께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면 시간을 앞뒤로 막 왔다 갔다 옮겨다니며 돌아다니겠지 겁 없이 hey, hey.